최근 남조선 괴리보수 배당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접근할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 극도의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괴리 외교부 장관 윤용세가 트럼프의 대조선 정책에 대해 그 방점은 제재와 압박이라느니 아직은 북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느니 대북 정책에서 한미 간은 공통된 입장이라느니 뭐냐고 욕설했습니다. 괴리 외교부 대변인도 며칠 전 미 행정부의 대조선 동향을 두고 대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. 북핵 폐기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앙탈을 부려댔습니다.